소식이 들려오면 이제는 모른다고 해줘. 언제나 내 맘속에서 커져만 갔던 너를 조금씩 나도 지우려 해. 사랑해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늘 미안하다고만 했던 날 잊고 잊혀지고 잊고 잊혀지고